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1제부로 소중히 간직할 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향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그리움. 내 삶의 귀중한 모든 것인 듯 밤이나 낮이나 이 심장에 끌어넘치는 불타는 소원. 내 마음 소중한 생각들이 그 소원으로 시작되고 한 생의 걸음걸음도 그 소원으로 이어지나니, 그리움 속에 기다림 속에 날마다 우러르며 마음속에 배없는 우리 원수님 영상. 이른 새벽 세찬 파도 헤치시며 성초소를 찾으시어 병사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태양의 그 모습. 한가슴 울리며 안겨오는 원수님 그 영상 우러르며 새겨지는 생각. 어쩌면 그렇게도 자애로우실까? 어쩌면 그리도 다정하실까? 이 세상 고운 꽃은 그이 계신 곳에 피어나고 온갖 새들 그이께로 날아와 노래 불렀으면, 언제나 그 언제나 기쁨만을 드리고 싶어라. 사랑의 자우거린 볼과 대지에 설레이는 이삭들과 주렁진 백과로, 푸른 강줄기들의 솟아오른 온제마다에서 거세차게 흐르는 열과 빛으로. 소원의 시작부터 소원의 끝까지 원수님께 달려가는 축원의 한마음, 그 간절한 축원 속에 우리가 바라는 천만 소원이 다 있고 인민의 돕는 만복이 꽃피거니. 아, 그이의 마음엔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의 하늘 같은 염원은 우리 원수님의 안녕뿐, 그 소원 하나뿐이여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생애를 깡구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우리 인민에게 만복의 별세상을 펼쳐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쉼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운 원수님. 진정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높은 영험한 길을 헤쳐가시는 그이의 크나큰 로고 속에 우리의 행복이 꽃피어나거니, 불보다 뜨거운 육신의 정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아 휘향한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이의 환하신 모습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안고 천만 국민은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 부르고 부릅니다. 눈을 감아도 그리움에 그이의 환하신 미소, 꿈속에서도 그리움에 그이의 정 깊은 품속. 아, 그 어디에 계실까? 멀리 있어. 있어도 곁에 있어도 언제나 간절한 마음 간절한 한 번 배우면 또 뵙고 싶어 기다려지는 이 마음 기다림의 가슴 태워